국보다 더 곱게, 별보다 더 밝게, 사자보다 용감하게, Happy birthday to you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꽃다운 내 친구야, 굴곡 있게 살아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. 꽃보다 더 곱게, 별보다 더 밝게, 사자보다